지금 갈수록 어디다 못 쓰겠죠, 지금.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말해주고 있고, 예? 글 똑바로 써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막 어디다 못 쓰겠지. 그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동안, 아, 내가 너무 독후감 이런 거 엉망으로 썼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야 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나간 날을 반성하고, 응? 지나간 날을 반성하고. 자, 봅시다. 첫 번째 등장가부터. 첫 번째 정립가 332행 첫 번째 정립가 코러스들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간에 대한 찬가, 인간에 대한 송가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뭐 살떨리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히라보로 다이노스입니다.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무시무시하다라는 뜻보다는 영악한, 재주 좋은, 경이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경이롭다, 놀라.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는 것이 이렇게 소름이 돋도록 뭐 살떨리는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놀라워라 이런 뜻이에요. 다이노스, 영악한, 재주 좋은, 경이로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책 없어요? 있어요. 예, 공책에다 쓰세요. 포스트잇 같은 거 쓰지 말고. 공부하는 도구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노트 검사 다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런데. 뭐? 공부는, 노트 있어요? 어디 봐요? 스프링 노트 쓰지 마세요. 나중에 표준 노트를 내가 알려줄게요. 어쨌든. 그는 사나운 겨울 남풍 속에서도 잿빛 바다를 건너며 내리덮치는 파도 아래로 길을 연다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의 비극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유나 표현들은 바다에 관련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했죠. 인생은 항해. 우리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는 겨울 남풍 속에서 잿빛 바다를 건너며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겠죠. 흑산도 아저씨들이나 하겠지. 예. 이번에 흑산도 홍어가 대규모 풍년이랍니다. 홍어가 값이 무지하게 싸대요. 그래서 홍어를 먹고 싶은 분들은 지금입니다. 바로 홍어의 시절이 돌아왔어요. 예, 홍어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중국 배들이 안 와가지고 홍어가 입안에 군침이 줄줄줄줄 홍어. 홍어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은데 그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죠. 홍어젓에 얽힌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내리덮치는 파도 아래로 길을 연다네. 그리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우며 다음이 없고 지칠 줄 모르는 돼지를 그는 말의 후손으로 갈아엎으며 해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서는 쟁기로 괴롭힌다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운 새의 부족들과 야수의 종족들과 심해 속의 바다 적속들을 엮은 그물의 코 안으로 꿰어들여 사로잡아간다네. 재치가 뛰어난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재치가 뛰어난 인간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재치가 뛰어난 인간,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그러니까 정립가에서 첫 번째 좌일 정립가는 정립의 첫 번째 좌일은 아주 재주 좋은 경이로운 인간을 얘기하고 그렇죠. 우일은 재치가 뛰어난 인간을 얘기하죠. 이 재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그 도구판에서는 재치를 이 부분을 리스트라고 하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리스트가 무슨 뜻인가? 왜 이래 이거? 이 학생 독어과 학생 아니야? 근데 대어대수 댐된 이후로는 배운 게 없어? 리스트 이게 재치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간악한 지혜라는 뜻도 되는데 이것도 재치, 리스트라는 재치가 뛰어난 인간. 그 다음에 좌이 또한 말과 바람처럼 날랜 생각과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는 심성을 그는 독학으로 배웠다네.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 노숙하기가 싫어지자 서리와 폭우에 화살을 피하는 방법도 그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그는 아무 대비 없이 그가 미래사를 맞는 일은 결코 없다네. 다만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수단만을 손에 넣지 못하였을 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만이 인간은 죽음만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아주 탁월하고도 놀랍고 경이로운 재주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재치가 뛰어나기도 하다. 그 다음에 우이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좌일, 좌우일, 좌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발명의 재능에 있어 바라던 것 이상으로 영리한 그는 때로는 악의 길을 가고 때로는 선의 길을 간다네.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얘기 나와 있어요. 때로는 악의 길, 때로는 선의 길을 간다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인간은 타고나기를 선하게 타고난 것도 아니고 타고나기를 악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인간은 그거는 자기 인간에게는 선택하는 힘이 있다 이거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능력이 뭐예요? 자, 이쪽 줄이 이번엔 줄반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자, 이쪽 분 얘기해 보세요. 크레용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생긴 분들에게는 저는 특혜를 베풉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인간의 네? 자유지. 있으면 내가 얘기했어요. 이수면에 반장시킵시다. 너무 잘하는데.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되게 중요합니다. 요 말. 여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들 맹자의 성선설 알죠? 다 들어봤죠? 맹자의 성선설이 뭐예요? 자, 맹자의 성선설이 뭐죠?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네? 맹자를 몰라요? 맹자를 몰라? 명자는 아끼꼬는 알아? 아끼꼬는. 자, 맹자의 성선설이 뭐지? 이정석 군 얘기해봐.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얘기. 인간은 원래? 예, 대충 때려 맞추는데 계속 맞추고 있어요. 대충 못 때려 맞추는 말인 걸 물어봐야겠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맹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래. 타고나기를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여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랬죠. 얘기가 정 달라. 이게 말하자면 사상적인 그 출발점이 아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의 성선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걸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했을 때 세상살이를 어떻게 달라져?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라는 거하고, 그러면은 교육 커리큘럼도 달라지겠지. 선함을 계속 악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이렇게 덜어내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갖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들은 아주 거의 자연스럽게 유전자처럼 이 박혀 있는 게 뭐냐? 인간은 본래 선하다. 본래 저 새끼는 안 되는 놈이야. 이런 얘기를 잘해, 우리가. 본래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 교정의 가능성, 그 다음에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해. 본래 악하게 태어난 놈이 있고 본래 선하게 태어난 놈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본래 선하다, 본래 악하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자유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 돼요. 이게 나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선의 가능성의 문제가 항상 생길 수 있어. 물론 본래 선하다. 너 본래 선한데 지금 네가 나쁜 길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인간은 때로는 악의 길을 가고 때로는 선의 길을 간다네. 이 말은 인간은 선할 수도 있는 존재고 악할 수도 있는 존재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즉 이제 각각의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오래도록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맹자의 선선설을 갖다가 우리도 오늘날에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양 사상에는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칸트가 쓴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핵심이 뭐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왜 읽기가 어렵냐? 서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더 이상 논증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 이런 생각이 자유지. 알겠죠? 자유지. 나중에 단테 신곡을 5월달에 우리가 읽을 때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해서 그 선행하는 모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독교를 지워야 돼. 네? 개독교를 지워야 돼.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지우고 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선행하는 이런 그리스의 사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만이교라든가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다신교 사회 이런 것들을 하고 사상적인 이 투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교리가 성립되었는가 이 과정을 다 알게 되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뚜렷하게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아테네에서 나온 이 드라마에도 인간을 이렇게 보는 태도가 있다는 것 이걸 알아둬야 된다. 그의 도시는 그가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의 도시는 융성할 것이나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도시를 갖지 못하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코러스가 첫 번째 정리과 우2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선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법과 신들께 존중한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이건 뭐냐면 인간의 법을 지킨다면 국법을 준수한다면 그 말이죠. 그럼 여기는 일단 크레온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융성할 것인데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도시를 갖지 못하는 법 이런데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안티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러스는 안티고네 떡됐다. 이런 얘기 지금 안티고네는 발리는 거야. 안티고네 발렸다. 딱 이렇게. 아, 발렸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발렸다가 무슨 말이지? 네? 발렸다. 아, 설명을 하려니까 좀 막히는데요. 의미는 좀. 안티고네 발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네. 안티고네가 곤란함에 처하여 몹시 공공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발렸다. 예전에는 이 발렸다는 말이 예전에는 까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에 따라서 이게 아주 상술에는 좆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까였다 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변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언어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드라마 읽으면서도 그런 거 함께 곁들여서 그러니까 무마함으로 인하여 불미성과 함께하는 자는 발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입장을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안티고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기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모함으로 근데 여기 무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해 둡시다. 무모함 이 단어가 무모함이라고 여기 요 전집에도 무모함이라고 돼 있어요? 예. 무모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무모함으로 돼 있는데 이 무모함이 뭘까요? 여기서 그리고 뭘까? 인간의 법을 어기는 무모한다 우리가 뭔가 아, 저 사람 참 무모해. 이럴 때, 어떻게 써요? 무모하다. 우리말로. 지금, 정확한, 여기서, 코러스가 하는 말에 정확한 속뜻이 잘, 무모함이라는 단어에서 잘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무모함의 의미는 조금 있어요. 무모하다는 게 뭐예요? 꼴통짓. 네? 꼴통짓을 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만 쓰는데, 하루에 단어를 100개 이상 안 쓰는 모양이에요. 발린다, 꼴통, 이런 거 아주. 약간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좀 구사해봐요. 무모함. 무모함이 뭐예요?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서. 알고서 막 마구제비로? 섣불지고 불러 들어간다? 별로 고급스럽지 않아요, 비유가. 별로 고급스럽지 않지. 어쨌든 뭐 최대치지 뭐. 신나를 키웠고. 신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대치지 그냥 그게. 근데 지금 여기서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그러는데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찌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 지점에서 지금 요 히랍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그 밑에 써두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지금 우리말로 옮길 때 이게 과실이거든요. 과실이라고 옮기는데 지난번에 일리아스를 읽을 때 일리아스에게 사람들이 선물을 잔뜩 짊어지고 가가지고 일리아스 우리 싸우러 갑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일리아스가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해피하게 소시민으로 살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거절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예? 아킬레우스가 일리아스가 그런 게 아니라 일리아스는 드라마 저 서사시 이름이죠.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거절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거절했을 때 사람들이 되돌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도 아킬레우스는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 이제 테티스 여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지점에서 아킬레우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파트로클로스가 싸우러 나갔었죠. 아킬레우스 대신에. 근데, 그거는 몰랐었죠,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가 싸우러 나갔으리라는 것은. 사실 그 지점에서 아킬레우스가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내 가오를 이만큼 세워줬으니, 내 체면을 살려줬으니 내가 좀 싸워보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파트로클로스가 죽을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사실은 거기서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내가 거절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을 했으니까 그리스 연합군이 그 참패를 보다 못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전쟁터로 나갔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이걸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킬레우스의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킬레우스 하마르티아. 근데 요 지점에서도 지금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 하는 자는 이럴 때 잘 사태가 당장 어떻게 벌어질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한 자는 그런 뜻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안티고네 이렇게 한 것을. 그래서 이것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이 상세한 얘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참조하시면 돼요. 천병희 선생이 그것도 번역해 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13편. 그 천병희 선생 번역본으로는 문해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번역본에 따르면 78페이지.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려니 그거는 시학에 나온 아주 시약을 놓고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과실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리과가 끝나고 나서 이제 크레온하고 안티고네가 말싸움을 하는데 446행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주 28을 보면 네. 아, 예, 주 28회. 옆에 인간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부도덕한 이게 좀 주석이 조금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를 갖지 못하는 법, 그는 도시에서 추방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뜻,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도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앞에서 이것이 안티고네의 운명에 대한 어떤 예쁘다라고 해석하셨는데 네. 앞서 보면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이 둘 다 맞는데 예.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도대체 이 하마르티아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이렇게 위그리스 같은 오만에서 나오는데 오만에서 예. 예.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고네도 물론 안티고네의 위그리스보다 여기 전체적으로 물론 위그리스보다는 크레온의 어떤 상황을 가르치는 경우도 이 선생님이 해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뒤에 주석도 주석도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크레온의 어떤 신들에게 맹세한 정의 신들의 불문율을 앞에서 말했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나랑 언론은 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결론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데 여기서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럴 때 신들이라고 할 때 그 신들을 그러니까 하데스의 신들인지 그 제우스의 신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안티고네도 앞에서 신들에게 신들의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신들의 부분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서 봤을 때 약간 제가 약간 모호한 점이 뭐냐면 이 얘기의 전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크레온이 물론 공동체의 법을 상징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폴리네키스와 에테클레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깬 쪽은 에테클레스와 크레온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벌써 공동체에서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키스가 물론 첫째 어머니는 물론 반역자인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신들의 법 공동체 법 이렇게 대립 구조를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전에 이제 크레온이 먼저 뭔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이브리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하말티아로 이어져서 결말이 이렇게 비극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크로스가 얘기를 해준다.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 해석을 모르는 말 아닌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다시 446행으로 다시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446행으로 446행에 들어가면 이제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둘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서 안티고네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지 사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크레온이 그런데도 너는 감히 법을 어겼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한바탕 붙겠죠.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안티고네 하는 말. 이거는 크레온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정숙 군 읽어봐. 안티고네. 오늘 안티고네 안 한다고 그랬어. 네. 그 포고를 나에게 알려주신 이는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화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는 또 그대의 명령이 신들이 확고부동한 불문율들을 죽게 마련해 한낱 인간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나는 한 인간이 의지가 두려워서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거기까지. 지금 이게 안티고네가 크레온에게 이제 앞에서 근데 이런 얘기들은 안티고네와 이스멘의 프롤로그에서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안티고네가.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또다시 반복돼요. 크레온 앞에서.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크레온 앞에서 자기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473행부터 잘 알아두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부터 거기서 보면은 크레온이 이제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코르자이 뭐라고 하니까 뭐 소년은 자신이 성미급한 아버지의 성미급한 딸임을 보여주는구려 불행 앞에 굽힐 줄 모르니 말이오 뭐 이렇게 했는데 크레온이 거기서 이제 486행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녀가 내 누이의 딸이고 우리 집에서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 그 누구보다도 나와는 가까운 핏줄이기는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우는 가장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녀도 이번 장례 음모에 똑같이 가담했다고 나는 고발하는 바이오. 그러니 그녀도 불러오도록 하라. 나는 방금 그녀가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 날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크레온이 안티고네 이야기를 들었긴 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에 따라서 안티고네와 안티고네 여동생 이스메네를 처형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불쌍한 건 이스메네야. 안티고네하고 이렇게 공모를 안 한 척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 날뛰는 바람에 뭐 그랬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11행에서 안티고네가 지금 크레오는 그녀가 내 누이의 딸이고 우리 집에서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핏줄이긴 해도 자기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티고네는 511행에서 자신의 혈육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레오는 그자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 한 분도 내 혈육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에 대해서 크레오는 계속해서 혈육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걸고는 있으나 안티고네가 말하는 같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혈육이죠. 그렇다면 너는 왜 그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분을 모욕하느냐.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티고네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튼 하데스는 이러한 인식을 요구해요 이랬죠.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이제 자기의 그 행위의 최종 근거를 아무튼 하데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안티고네의 그 마지막 대사예요.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밑에 각주를 보면 비록 나의 오라버니들은 서로 미워했지만 나는 천성적으로 에테오클레스의 편을 들어 폴리네이케스를 미워하는 대신 폴리네이케스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석하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석하고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읽을 때 그랬어요? 네? 이거를 나의 문장을 썼어요. 아, 이거를 갖다가 나의 문장으로 골랐어요? 아, 다음 시간에 공개적으로 갈굼당했어요. 큰일 났군요. 왜 이거를? 마침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골랐는지 어떡하면 좋아? 아, 불쌍해라. 그래서 밑에다 줘보세요, 잠깐. 써온 거. 줘보세요, 잠깐. 아니, 써온 거 줘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밑에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열심히 할 테니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밑에 써서 내더라고. 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골라하셨으니 저도 괴롭히지는 못하겠네요. 잘 됐네요. 네.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전 읽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크레온이 적은 죽었어도 친구가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말이 도대체 이 맥락에서 어떤 뜻인지를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이 들어와 있는지 이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약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일주일 더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까지 좀 제가 이해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가 어쩜 그렇게 제가 모르는 것을 그렇다. 아, 열받아. 다음 주까지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 숙제를 해오 조현주 씨에게 제가 비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과에서는 오이디푸스 왕, 즉 그 안티고네의 아버지이자 오빠인 오이디푸스 왕의 집안 랍다코스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코로스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이몬하고 이제 하이몬과 크레온 사이에 대립이 생깁니다. 그런데 683행의 하이몬의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하이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신들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성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온갖 재산 중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쓸만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도 쓸만한 생각을.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제 타고난 임무입니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하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 일반 시민은 아버지에게 거슬릴 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저는 그 소녀를 위하여 도시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도시라고 하는 것도 폴리스예요.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도시라고 이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인민, 도시 인민들이, 지난번에 폴리스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이모는 이 부분을 영어판으로 보면요. 커먼 피플스 리액션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 커먼 피플스 리액션. 그러니까 테바이 사람들의 여론을 하이몬이 전하고 있는 거죠. 테바이.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아워 테벤포크, 우리 테바이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바이 사람들의 뜻을 하이몬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네는 앞에서 크레온하고 안티고네가 얘기할 때는 안티고네는 아무튼 나는 하데스의 신을 뜻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이몬은 테바이 사람들도 안티고네 제를 죽이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죄 없는 그녀가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소문이 어둠 속에서 은밀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몬이 하는 것은, 하이몬은 신의 법이니 인간의 법이니 요 대립구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테베 사람들이, 테바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이몬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723행에서 코로스 장이 이 코로스 장들은 약간은 저 간사예요. 이쪽 얘기도 붙어서 저 지금 그의 말이 적절하다면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온당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몬에게도 그때도 아버지에게서 배우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코르스장에 두 분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두 분의, 자 크레온 양시론 양시론이 뭐예요? 나 처음 양시론이 뭐예요? 뭔 말이지? 계절학기라도 들어야겠네. 둘 다 옳다는 예. 한쪽을 치우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하이몬과 크레온 둘 다 말이에요. 그런 걸 양시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양비론 생각나서. 양비론 생각나서? 아, 나 싫은데, 난 그 말. 계절학기 들으면 그런 거 알 수 있으려나? 양시론이라고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내가 한번 말했는데. 네? 이율배반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양시론 그게 짜증이 확 나는 기라 지금 가르쳐 줬는데 내가 원하는 수로가 나오지 않고 지금 크레온 지금 왜 이래요? 넥타이맨 사람 크레온밖에 없네. 네? 지금 내가 이거 분명히 말해 이율배반이라고 말했잖아. 이 크레온의 입장에 서면은 크레온의 말이 없고 절대적으로 옳고, 근데 양시론이라는 말은 진짜로 이거는 얍삽한 말이니까 쓰면 안 되고. 크레온의 입장에 서면은 안티고네 안 돼. 아예 딱 털어내야 돼. 안티고네 입장에 서면은 크레온을 완전히 털어내야 돼. 근데 양시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시론은. 그러니까 그 말 쓰지 마. 양시론이, 양비론 이런 거 쓰지 말고, 이건 이율배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코로스 장이 그의 말이 적절하다면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온당할 것이요. 그리고 하이몬, 그대도 아버지에게서 배우시오. 두 분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코로스 장이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이 사태는 어느 한쪽이 작살나지 않으면 쇼부가, 아 이게 어느 한쪽이, 아 이게 근데 단어를 모르겠어. 코레고스 뭐 하나 좀 알려주라. 어느 한쪽이 작살나지 않으면 쇼부가 안 난다. 이걸 좀 저기 평서문으로 고쳐주세요. 그런 쪽에 갔다 자 크레온 그러면은 양신원의 전문가. 자 어느 한쪽이 작살나지 않으면 쇼부가 나지 않는다. 이거를 파멸을 어느 한쪽에 파멸이 이끌어내지 않는 한 둘 사이에 승부가 나지 않는. 어우야! 야, 이게. 진짜 훌륭해. 말을 더듬게 되네 아주 그냥 이게 놀라움에. 어느 한쪽이 파멸이 이르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거죠. 해소라는 말을 써야 돼. 승부라는 말은 쇼부의 일본어식 발음이 승부고 그 쇼부를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은 것에 불과한데 이게 승부라고 그러잖아.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쇼부라고 읽는 거거든. 쇼부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부라고 읽은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파멸에 이르지 않는 한은 이르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소된다고 얘기를 하지. 해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결과 해소는 어떻게 다른가? 크레온. 계속. 코레고스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코레고스는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무슨 말이야? 해소와 해결은 어떻게 다르지? 해소는 그 원인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문제 자체가 소멸되어버리는 거고. 해결은? 해결은 뭐 좋은 쪽으로 풀려가는 그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 풀려가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해소되진 않아. 어쨌든 어느 한쪽이 파멸되지 않는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 때문에. 양시론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양시론은 어떤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 해도 다른 쪽이 파멸되지는 않아. 양시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써야 돼. 자유의지와 필연성, 이런 것들이 이율배반에 관계 있는 거거든. 그거는 다시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유자 필연성 이거는 이율배반 그러면 저는 아유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칸트 순수이성비판에 나오는 이율배반 이런 게 네 가지 이율배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생각나. 근데 어쨌든 하이몬이 지금 하이몬과 코로 저기 크레온 사이의 대립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안티고네와 크레온 사이의 대립, 그다음에 하이몬과 크레온 사이의 대립 이걸 통해서 사태가 이율배반 이미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온이 그 행위란 반역자들 존중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나라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다스리려 하나. 그런데 하이몬이 뭐라고 그랬냐, 거기서 한 사람에 속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몬의 얘기에서 거기 고말. 그 That is no city. 그 city belongs to one man.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속하는 것은 시티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폴리스라고 고쳐주세요. 한 사람에게 속하는 폴리스는 폴리스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속하는 폴리스는 폴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국가는 그 통치자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한 사람에게 속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크레온은 폴리스는 한 사람에게 통치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드라마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견 무관하게 얼핏 보기에 무관하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동체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공동체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적인 것을 갖다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즉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아야만 공동체 일에 가담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갖다가 임명하고자 할 때 청문회 이런 걸 하죠.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밝혀져요. 그렇죠? 재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공적인 일을 맡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어페어. 공적인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도의 사적인 것을 갖다가 없애고 제압하고 자기의 삶 자체를 공적인 기준에 합당하도록 영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크레온이 국가는 그 통치자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통치자의 것으로 국가를 갖다 폴리스를 자기의 것으로 간주한다. 자기 개개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우리는 그걸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플라톤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에 보면은 그 국가는 철인 지혜를 아는 자, 필로소퍼, 오늘날 철학과 교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철학과 교수가 나라 다스리면 나라 망해요. 여기서 필로소퍼는 지혜를 아는 자야. 지혜를 아는 자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죠. 예,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주지주의의 절정이에요. 참다운 진리를 아는 자만이 또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게 주지주의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철인왕 이 생각을 갖다가 독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철인왕 독재라고 얘기를 해. 철인왕의 독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국가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 국가에는 지도자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전사 계급 여기 나라를 그 방위하는 군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이 있어요. 요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뭐 이거는 아무리 지네가 철인왕이고 뭐 똑똑하고 해도 독재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철인왕은 요 밑에 있는 요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어? 책을 읽었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자식도 있으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자식도 없는 거지. 자기 따로 자기의 소유물 개인적인 소유물 돈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없고 그렇죠. 결혼해서 안 된다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하긴 하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처자를 공유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 철인왕 하겠어? 자기가 해보라 그러면 철인왕 하실래요? 한번 해보고 싶어? 왜? 그게 이상적인 플라톤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의 상이었어. 처자를 공유해야 되는데? 까이건 뭐? 그게 쉽지 않아. 사람에게서 정말로 떨어내기 어려운 게 가족주의인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풀뿌리 그 가족주의잖아. 한국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풀뿌리 가족주의잖아. 내 자식, 내 새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겠어? 할 수 있겠어? 한국인답지 않아서. 한국인답지 않아서? 그래, 내가 보기에도 좀 그래. 해볼만 하겠어? 자네.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그 처자 공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스펙이 딸리는구만. 뭐 처자쯤이야 뭐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만은 스펙이 안 돼서 그거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플라톤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에게 속한 폴리스는 폴리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아 이건 뭐 그러니까 크레온이 독재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플라톤이 사적인 것 왜 이 얘기를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지. 아테네 사람들은 민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누구나 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공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거예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그 공직 참여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플라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처자를 공유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처자를 공유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사적인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적인 것을 완전히 없애고 공동체 자신의 모든 삶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말하자면 플라톤이 내놓은 이상적인 지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인 거라. 코레고스. 네. 만약에 코레고스 생각에 이걸 한국에 말하자면 공직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누가 할 것 같아? 말하십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관료라도 권력인데 권력의 매력이라는 거는 그 자신의 그 울타리 안을 또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뭐 개인의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네. 공직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청와대에서 훌륭한 그 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이게 인사 파일을 하기 어려운 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공직에 진출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깨끗하게들 영위했대. 근데 요새는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돈이면 돼 그래가지고 이게 애초에 후보자 군 자체가 적대. 그러니까 저렇게 쓰레기 같은 놈들밖에 나올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애들이래요. 지금 나은 애들이 걸리진 애들은 엄청나게 쓰레기고 그나마 재활용 가능한 애들만 골라냈는데 그거 정도래요. 근데 그게 이 후보자군 자체의 수가 줄어들었대.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피해진 거야. 그 일단 탈세가 제일 크잖아요. 탈세. 근데 이 얘기를 플라톤이 했을 때 이 얘기를 플라톤 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 이게 좋겠어 이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아테네 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 요 경계선이 완전히 불투명해지고 흐려지고 사익이 공익을 침범하는 이런 사태가 분명히 눈앞에서 목격됐겠죠. 목격됐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좀 극약 처방을 일종의 이번 감기 쉽게 안 나올 것 같아 판코레이하고 일단 타이레놀하고 그 다음에 일단 한 서너 가지 때려 먹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식의 극약 처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안티고네는 지금 나는 나라의 국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 안중에도 없어 그쵸? 어떻게 보면 안티고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짠하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있어. 근데 크레오는 아까 말했잖아요. 네가 내 누이의 딸이라 해도 국법을 어겼으니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 크레오는 퍼블릭 어페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사실은 나는 이게 이율배반이라고 지금 하지만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이 이율배반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안티고네가 나쁜 애 같단 말이죠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적인 것과 이 지금 사적인 영역인데 이게 정치잖아 이게 정치 현장이잖아 정치 드라마잖아 이게 정치 현장이잖아요 네? 출동 정치 현장인데. 이 정치 현장에서 과연 이게 하데스가 정한 법, 신들이 말한 불문율이라 해도 과연 이 정치적인 political activity,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사적인 관계에 근거한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이 똑같은 가치값을 가지고서 그 똑같은 값을 가지고서 공적인 기준과 맞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져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는 옵션 숙제예요. 옵션 숙제. 이걸 다음 주까지 옵션으로 해오는 거예요. 이 숙제가 이 숙제는 옵션인데 어떤 이 옵션 숙제를 해온 사람에게는 숙제왕의 명예를 뭐 돈으로 우리는 돈으로는 안 해. 절대로 안 해. 돈으로 명예를 주지 않으니까 다음 주까지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해온 사람은 숙제왕의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있잖아. 이게 유교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거든요. 얘기 다 알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보면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사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공이에요. 응? 자, 육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면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 이게 이 간격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육아에서는 얘네하고 여기 요구되는 게 축이고 여기에 요구되는 게 효인데 수신제가를 잘하는 놈이 치국평천하도 잘한다 해서 이 두 개의 영역을 갖다 같은 그 차원에다 놓고 처리를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효도하는 놈들을 뽑아서 효도하는 놈들을 골라내서 신하로 삼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니까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게 거꾸로 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중 문제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칙들이, 도덕 규범들이 사적인 영역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통용되는 규범들이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말하자면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 사대부들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육아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을 갖다가 여기에 통용되는 것과 여기에 통용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사생활의 영역하고 공생활의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근대거든. 근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사생활과 공생활은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아에서는 이걸 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문제가 정치 철학에 있어서 또는 우리 정치학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흠집 같은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쪽에 돼 있죠, 대체. 합의가 돼 있죠, 요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처럼 플라톤은 공직에 나서는 사람은 사적인 것을 갖다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처방이죠. 요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독재한다면 할 만하겠다는 생각도 가끔 해. 혼자서. 뭐 깔끔하잖아, 애들이. 그냥 이렇게 정보 공개 완전히 돼 있고.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 왕들도 좀 그렇긴 했겠죠. 이거는 옵션 숙제, 다음 주까지. 옵션 숙제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숙제 내고 나가세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제가 오늘 받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과부터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아니, 세 번째 정리과부터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